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,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손짓하며 험하고 비바람 것에도 서로를 위하며 눈보라 속에도 손목을 꼭 잡고 따스한 하며 우리를 부르네. 손짓하며 우리를